시켜놓은 baby 나를 취하게 해놓은 baby 내 정신을 흐리게 baby 곁에 맴돌던 게 baby 하마터면 또 넘어갈 뻔했어 하마터면 또 내게 속을 뻔했어 너 같은 애라면 목숨 걸 수 있어 라고 하면 나 또 내게 갈 뻔했어 yeah, 인생은 나를 놀래키려 하지만 Sex money matter 나를 중독시키지만 인생은 나를 휘두르려 하지만 Jump scare jump scare 따위에 안당하지 난 Cause I've been the rim of the world Cause I've been the rim of my life I'm in 6 feet under But I'm in 9 feet upper Bitch 하마터면 또 네 거짓말에 홀려 반스까지 머리 위에 쓸 뻔했어 너 같은 애라면 믿어볼 수 있어 라고 하면 나 또 내게 갈 뻔했어 인생은 나를 깜빡 속게 하지만 내가 늘 엿박과 막